많았어. 특히 안 좋은 일들 원치 않았던. 그 중에서 베스트 아니면 제일 나쁜 건 그녀 만난 거. 나쁜 년. 집 앞이야 내게 전화해. 답도 없고 좋게 끝내보려 했는데 맞춰나 조금 화난 듯 내려올래. 좀만 더 가면 걸릴 듯 공황장애. 사람 볼 땐 그 사람 눈을 보라던데 충혈된 네 눈 옹둥가처럼 빨개. 너의 혀는 매번 내 귀를 희롱했고 나 욕 좀 해도 돼. 떨어져라 GFK. 나도 참 멍청한 놈 있지만 너도 참 불쌍한걸. 안 간다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보내줄게.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아주 나쁜 년. Baby baby 참 나쁜 년. Baby baby bye baby so long. Goodbye baby so long. Goodbye baby so long. Goodbye baby so long. 아주 나쁜 년. Baby baby 참 나쁜 년. Baby baby goodbye baby so long. Goodbye baby so long. Goodbye baby so long. Goodbye baby so long. 아주 나쁜 년. 하야 내가 이럴려고. 믿어 난 널 넌 입으로 뱉은 약속 매번 깨고 바꿔라 좀. 레퍼토리 심지어 옆 별거 보니 써짓단 놈. 고마 넌 입을 맞추고 돌아왔더론 혀를 핑계를 대는 거지 꼭두각시 마리오넷. 예전뿐이라도 so sick and tired. 신은 왜 대체 이런 년 주셨는지 내게 이런 시련 도와주세요. Holy moly 병신년아 빨리 끝나 제발. 정년년은 빨간다게 해봐. Hashtag 나쁜 년. Hashtag baby 그저 편히 싸워 막힌 채숨실. Bad ear, bad, bad, bad, bad ear. 그저 편히 싸워 막힌 채숨실. Bad ear, bad, bad, bad, bad ear. 나도 참 멍청한 놈 있지만 너도 참 불쌍한 걸. 안 간다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보내줄게.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아주 나쁜 년. Baby baby 참 나쁜 년. Baby baby goodbye baby so long. Goodbye baby so long. Goodbye baby so long. Goodbye baby so long. 아주 나쁜 년. Baby baby 참 나쁜 년. Baby baby goodbye baby so long. Goodbye baby so long. Goodbye baby so long. Goodbye baby so long. 아주 나쁜 년. 오랜 참 별일이 많았어. 특히 안 좋은 일도 원치 않았던. 그 와중에 베스트 아닌 제일 잘한 건 그녀 떠난 거. 얼마 남았어.